민주공고 주치사상 연구 전국위원회가 2일 별내친 김정일 용도자의 소고 다섯 돌수의 점하요를 발행했습니다. 별내친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배양상을 모셨습니다. 한편 위대한 장군님의 소고 다섯 돌수의 점에서 알제리 작가이며 기자인 알리 가로 줄리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최근 발표했습니다.